이 시간에는 용아음악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애곡의 녹슬 오디에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다운 산초나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새 희망 빚겼네. 피는 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은 그 무엇인가. 이상으로 용아음악 뮤트곡을 보내드렸습니다.